길상봉농근민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조선농업근로자동맹 대표단이 프랑스의 파리에서 진행되는 국제농업 및 식료근로자동맹 제4차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8일 열차로 평양을 출발했습니다.